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진행되고 내가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중임을 지내게 된 것과 관련하여 당신이 따뜻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표시하여 준 진실한 진선의 감정과 전투적 연대성은 조선노동당의 용도 밑에 당 제7차 대회 결정을 관철하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영도하여 신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과 아랍사회부흥당의 용도 밑에 적대 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다시금 확언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105, 2016년 5월 25일 평양.